오늘은 십계명 연속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19장을 나누면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는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십계명은 이것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어떤 계명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 맺어진 조약으로서 주어진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어떻게 국가 간의 조약이나 계약인가 라고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고대 문서를 연구하던 중에 이 십계명 말씀과 비슷한 형식으로 쓰여진 고대 근동의 외교 문서들을 발견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 사람들이라는 그 민족에게 땅을 삽니다. 그 땅의 이름이 막벨라예요. 이 헷 사람들을 히타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히타이트 왕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이 십계명의 형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히타이트 조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것은 위대한 왕, 어떤 어떤 신의 용감하고 총명한 자, 누구누구 아들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히타이트 왕국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던 그 왕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그 문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히타이트 민족들의 이 문서들을 보면, 과거로부터 이 나라와 이 나라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었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몇 년 전부터 너희들이 우리에게 종속되었고, 그때부터 얼마의 세금을 바쳤으며, 그때 우리는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줬고, 너희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살았다라고 과거의 그 역사를 다시 되짚게 됩니다. 주인 국가가 신하 국가에게 어떤 은덕을 베풀었는지를 회상시키면서 앞으로도 계속 충성을 다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나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낸 것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과거의 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히타이트 민족들의 조약을 보면 구체적인 명령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들이 우리에게 충성할, 이 나라에 충성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약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주인 국가인 히타이트 외에 나의 신화되는 국가들, 너희들은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오직 너희들은 주인 되는 우리 국가만을 섬겨야 된다. 그 주인의 왕 되는 히타이트의 왕만 섬겨야 된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 간에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신하 국가가 어떻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매년 공물은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 히타이트 민족들의 조약과 똑같이 첫 번째가 시작되는 것이죠.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금지하는 조항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의무들이 이어지는 거죠. 네 번째로 이 히타이트 민족들의 조약들을 보면, 성전에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문서를 잘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주인 국가가 신하 국가의 이 신실한 관계를 모든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대중 앞에 이 계약 문서를 낭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십계명을 잘 보관을 합니다. 어디서 보관합니까? 언약궤라는 상자에다 보관을 하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성전 가장 깊은 곳에다 둡니다. 그리고 특정한 때가 되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서를 낭독해서 백성 모든 백성들이 듣게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뭐다 뭐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뜻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낭독하고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 조약의 증인들로서의 신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협정을 하거나 계약을 하면 공증인이 있죠. 그 공증인이 A와 B의 계약은 내가 공증합니다 라고 공증을 받게 되는데요. 근동의 국제조약에서도 이런 공증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증인들이 바로 신들이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세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국가 몰래 신하국가가 뭔가 음모를 꾸미더라도 이 증인으로 세워진 뭐 태양의 신, 폭풍의 신, 비와 바람의 신 이런 신들이 주인국가에게 약속한 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를 감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계명은 좀 달라요. 십계명에서는 그 신들의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신명기 4장 26절을 보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이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관계를 보고 그리고 감독한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로 조약이 지켜지면 이 신하국가가 축복을 얻고 어기면 이 신하국가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에 관한 이 율법이 다 열거된 다음에 이런 선언이 있죠.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들을 지킬 때는 인자, 사랑을 베풀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까지는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라는 조항이 십계명 뒤에, 율법 뒤에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약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맹세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계약 문서에는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는 맹세해라 이런 말은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계약 문서를 보고서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나면 우리가 그 말씀, 이 조약을 받아들이고 이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맹세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산에 올라가요. 두 산에 올라가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죠. 그 두 산에 올라가서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을 보고서 축복이 있으면 아멘, 이것은 저주가 있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이 계약 문서에 동의를 합니다. 신명기 20장 26절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근데 27장은 다 이 내용이에요. 뭐뭐뭐 하면 백성들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아멘할지니라, 아멘할지니라. 이것을 맹세하라는 얘기죠. 이렇듯 국가 간의 조약의 특징이 이 십계명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어떤 그 완전한 나라와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 간에는 이 돌판에 적혀있는 십계명을 가지고서 주인 국가와 신하 국가의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와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지금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실천적인 명령이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도 필요한 계명은 아닙니다. 이걸 좀 쉽게 예를 들면 갑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 을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갑이라는 국가가 을이라는 국가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 갑이라는 나라는 아주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길도 깨끗하고 건물도 깨끗하고 자연환경도 좋아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국가는 아주 개발이 덜 돼서 먼지 많고 그리고 공기도 오염돼서 사람들이 아주 건강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 갑이라는 국가, 을이라는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 을이라는 국가의 사람들이 매일 목욕을 하지 않으면 병에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국가가 을에게 명령을 합니다. 을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목욕을 해라 라고 법으로 정합니다. 이 계명은 갑이라는 국가의 통치 질서가 을에게 적용되도록 을에게 맞춘 명령이에요. 갑에는 이런 명령이 없어요.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매일 목욕을 해라. 이거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틀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도 병이 낫지 않고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라는 나라에서는 매일 목욕을 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을에 맞춘 거라는 거죠. 을이라는 나라는 이 매일 목욕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보면 들으면서 아 갑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 갑이라는 나라는 사람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구나. 그리고 갑이라는 나라는 환경, 자연환경이 깨끗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진 나라구나 라고 이 명령을 통해서 갑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아 앞으로 이 갑이라는 나라가 을을 다스릴 때에 어떻게 다스릴지 그리고 이 갑이 을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을이라는 나라가 갑의 지배를 받아서 통치를 받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요. 을에 있는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갑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면 목욕을 매일 안 해도 돼요. 을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을에 살고 있지만 갑이라는 나라가 내려준 명령, 그러니까 매일 목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아 갑이라는 나라가 이런 것을 원하고 이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아 그러면 나도 몸을 깨끗하게 해서 내 건강을 유지해야겠다 라고 해서 매일 목욕을 한다면 이 을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갑이라는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갑과 함께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십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게 이해가세요?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또 가늠하지 말아라. 천국에서 가늠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 십계명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아 진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또 동시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고스란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로 부모 공경이라는 그 계명을 실행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질서로 움직이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십계명은 세상과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득이 될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을 배우고 이해하는 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진짜 율법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줄게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십계명은 개인보다 구원받은 공동체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딱 받아들일 때에 내가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서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십계명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흐르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약속된 복도 한 개인이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십계명을 잘 지켰더니 복을 받아서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또 십계명을 어겼더니 뭐 재앙이 왔더라. 이렇게 십계명을 어떤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당신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당신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같이 오는 복을 내가 받은 것이죠. 교회에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복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십계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할지를 고민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이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십계명을 다 지켜라.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네 형제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십계명을 개인의 구원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일 교회가 십계명을 개인의 복과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가르친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국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